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일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이처럼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함께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의 능력이라 그럴까요?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임하는 그 말씀의 능력 체험에 대해서 오늘 신앙과 은혜 체험 시리즈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면서 하여튼 지루할 정도로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도 10편이 넘는 설교를 우리는 항상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선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저도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리한 느낌을 주는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깊이 반성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또 설교가 꼭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거나 혹은 말씀이 기록된 책을 읽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성경을 풀어주는 것들을 공부할 때나 그때 말씀에 대한 체험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에 대한 생각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교육하는 것과 똑같은 방편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전해서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그게 다시 말하면 그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로부터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지금 제가 다른 사람의 견해라고 말하면서 쭉 말한 이 내용이 설교의 가장 정확한 목적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이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설교의 기능도 성경을 주신 그 기능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하거나 혹은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을 직접 대하는 것과 설교나 기타 성경을 공부하거나 하는 것과 불연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 똑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를 많이 느끼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위험해요. 언제나 위험해요. 잘못 느낀 것이 잘못된 확신을 사람 속에 심어줘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진 그 컵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굽어버린다고. 그래서 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상한 신앙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좀처럼 안 고쳐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체험이 끊임없이 말씀의 검증을 받으면서 체험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체험이 있고 잘못된 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체험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서 신앙 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 체험이 없으면은 정말 그 신앙이 올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정서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죠. 오늘날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너무 냉랭해요. 분명히 이 대목은 울어야 할 대목인데 눈물도 없고 또 이 대목은 감격하면서 웃어야 될 대목인데 푹 웃거나 막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 뭐 누가 죽으라 그랬나? 다 남의 일이에요. 다 남의 일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신령한 은혜만이 신령한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뭐냐면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 원래 우린 체질적으로 점잖은 사람이 돼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 영혼을 깊이 건드리고 지나가면 그는 정서로, 풍부한 정서의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치우쳐요. 그게 우리의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무언가를 느끼기만 바래. 그러니까 맨날 뭘 봤니? 뭘 봐?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더냐.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요. 또 반대는 어때요? 그런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잘못된 신앙을 너무나 경계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 사람을 깊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은 정서가 풍부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눈물을 많이 흘리거나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신령한 체험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일단 전제를 해놓고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감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평소에 하던 사람들이 해요. 그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죠? 그만큼 신령한 은혜가 한 인격을 깊이 터치하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풍부한 정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해도 이런 정서가 설교자 속에 넘쳐나고 설교를 듣는 사람 속에 또한 넘쳐나서 정서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더불어 싸운다고 말하죠. 싸울 때에도 이런 정서가 충만해야지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오늘 생각이 났네요. 예? 전쟁을 해요. 뭐 엊그제 신문 보니까 뭐 24시간 만에 서울을 다 먹어버린다는데 참 그 걱정이네. 근데 전쟁이 났어요. 근데 두 군인이 싸우는 거예요. 무기가 똑같아요. 근데 한 군인은 저 사람이 적이라는 것도 알아. 예? 그리고 저렇게 별을 붙이고 다니는 놈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도 알아. 적군의 복장이 어떤가도 알고, 또 무기를 다루는 방법도 알아요. 예? 죽이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또 그렇게 싸울 힘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면 전쟁이 이루어지겠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 딱딱 얼어버린 사람도 뭐냐? 그것만 가지면 전쟁이 되겠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타오르는 적개심. 그거 없으면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적개심이 뭐예요? 저놈들은 싹 쓸어버려야 된다 하는 적개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적군을 갖다 놔도 전쟁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도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그 기이한 게 그거예요. 아니, 총을 가지고 먼 데서 쏘면 그래도 참 자기가 죽을 텐데 어떻게 적군을 코앞에다 갖다 놓고 그 총검사를 배우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적군을 놓고 그 멀리 나가는 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코앞에다 대고 칼로 찌르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참전 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람들 마음 속에 적개심이 불타오르기 전에는 전투가 성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 허공에다 대고 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 포탄이 비어도 쏟아지고 총알이 막 비어도 우박처럼 쏟아져가지고 옆에 병사가 막 그거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총이 뭐 그때도 그러고 지금 뭐 더 발달됐지만은 총을 이렇게 탕 쏘면은 총알이 탄도를 그리면서 사람을 확 훑고 지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화 같은 데서도 보는 거 나오지만은 펑 하고 쏘면은 요새는 인간이 구멍이 뻥 뚫어져요. 그런 정도의 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45cm 두께의 철판을 뚫고 들어가서 속에서 터지는 총알이 나왔다니까 뭐 인간 같은 거야. 뭐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집중 사격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동료 하나가 인간이 아니라 그냥 고깃덩어리가 돼가지고 옆에 그냥 흥건하게 쓰러지는 장면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속에서 뭐가 솟아나냐면은 저놈들은 쓸어버려야 된다는 적개심이 생겨난다는. 그러면 그 영화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총알이 막 비워도 쏟아지는데 주인공은 철모도 안 쓰고 일어서서 막 뛰어가면서 총을 쏘는데 총도 안 맞죠? 예. 총알이 피해가.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하고 싸우던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뭐냐면 전쟁이 안 일어나면 진정한 전후에는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진정한, 저 군인이 껐덕거리네요. 군인이 껐덕거리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주 험악한 훈련을 하면은 거기에서 전후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오직한 전도사가 얘기했는데, 특공대 출신 아니에요, 그 친구가? 천리 구보를 뭐 세 번인가 네 번을 했다니까 말. 뭐 군인들끼리 뭐 얼마나 험해요. 그런데 그 고달픈 훈련에 나가면은 그 쫄병이 발이 부어가지고 막 물이 줄줄 흐르는 거를 보고 소대장이 발을 붙들고 막 엉엉 운대요. 예수 믿으면 기도나 해줄 텐데 엉엉 운대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전후에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서가 말하자면 사람들 속에 촉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개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타오르는 어떤 불타는, 응? 그야말로 불타는 감정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런 적개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응? 그러면 이제 상당히 어렴풋이 안개가 거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서의 문제가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아유, 그럼 내가 뜨거워져야 되겠구나. 이젠 기도할 때도 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소나무가 안 되면은 묘목이라도 하나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정서는 스스로 일으킨 정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신령한 역사가 그 영혼을 터치하고 지나갈 때 말하자면 뜨거운 정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는 10년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울면서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들었는지 멍텅한 기억도 안 나는 건 그건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기회가 닿으면은 이제 죄를 죽이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아주 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넘어가겠어요. 그처럼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는 반드시 은혜로운 정서를 사람들 속에 말하자면은 가져다 준다. 근데 이제 어느 선지자의 그 중심이 상하며 모든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능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또 자꾸 저는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사고가 너무나 단순해가지고 뭐 이쪽을 강조하면 나머지는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고 도망가버려서 한쪽으로도 치우치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선 한 가지 먼저 정리를 중간 정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강조하지만 신앙 이제는 대답할 때쯤 됐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죠? 무엇 하는 것이라 그랬죠? 무엇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말할 때쯤 됐잖아요. 입이 닳도록 했어요. 깨닫는 것, 느끼는 것보다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배의 의식보다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에요. 느끼는 것,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겠어요? 진리가 먼저겠어요? 진리가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게 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데노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들을 막 섬기다 섬기다 성에 안 차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신들에게 그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진리가 먼저 뛰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뛰어난 은사는 무엇이냐면은 깨닫게 하는 지식이 깨달음의 은사. 그러니까 깨닫게 하면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는 뭐가 쌓이죠?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는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조금 근데 그런데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또 의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우리에게 교육시키시고 하는 그 일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를 다 듣고 나가면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해되죠? 예, 그래 이제 이거를 먼저 베이스 해놓고 깔아놓고. 근데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들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상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말씀을 인함이라. 이런 성경을 볼 때 저나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유 참 문장력 좋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을 시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시로. 왜 시는 왜 그런 거 시는 원래 뭐가 많아요? 뻥이 많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릿여릿 하늘이 내게로 다가온다. 이거 뻥이죠. 무슨 하늘이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하늘이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예? 광야가 달려가고 광야가 왜 달려가요? 예? 아 하늘은 바다가 되고 바다는 하늘이 되더라. 술 먹고 뒹구는 사람 눈에나 그렇게 보이지? 예? 아니 왜 하늘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왜 하늘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뻥이 시에는 많아요. 그거를 가지고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학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가르쳐서 우리는 참 문학적인 그, 아, 심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딱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도 문학이니까 그런 게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뻥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뻥이라 해서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그 튀긴 것이 부풀린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품을 거의 걷어내버려야지만 진실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시편을 읽으면서도 저는 이러한 원칙을 최대한 적용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청교도들의 저작들 가운데서도 워낙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왜? 그 사람은 체험한 것을 말하는데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논리와 깊이를 내가 다 따라가지 못하는 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시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정말 중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자리하고 있는 그 중심부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영혼이에요. 영혼이 심히 상하고 심령이 깊이 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뼈가 지금 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같이 되어버렸어요. 취해보셨어요? 지금은 경험할 수가 없겠군요. 네? 경험할 수가 없겠네요. 취했어요. 많이 술을 먹고 깊이 취해보면은 그 취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취하지 않을 때 내가 아니에요. 네? 뭔가 달라요. 네? 평평한 길도 꾸불꾸불 보이고 네? 계단도 평평한 것처럼 보이고 하여튼 이상한 정상적이 아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냐면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술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의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면은 술이 어디로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이 돼요? 술을 먹고 머리로 올라가면 돼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그게 아니라 술이 들어가면은 그 술이 온 몸에 퍼져서 피를 따라서 그 알코올 기운을 우리 세포 구석구석까지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코는 딸기코처럼 빨갛게 되고 눈은 개슴츠레해지고 입은 자꾸 헛소리를 내고 귀에선 이상한 소리가 나고 목덜미는 시뻘개지고 그러는 게 술 먹은 거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몸에 전부 다 영향을 그 술의 기운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평상시 살아가던 자기가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예레미야가 또 다른 곳에서도 하죠. 예레미야서 하면 생각나는 그 유명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할라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 뻥이 아니라 진짜 정말 밖으로 어떻게 그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말하자면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이 오늘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현상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식으로 전해주셔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알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넘어서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안 될 테니까 제가 한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쭉 섬기다가 벨사살 왕 때에 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그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물론 그 글자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은 메네 대갈 우바르신 해가지고 이제 왕을 달아보니까는 무게가 이제 그 됐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말하자면은 수가 다한 것을 예고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 벨사살 왕이 무릎뼈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를 낼 정도로 덜덜 떠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이상한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겁먹은 현상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앞에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이 뭔가를 써내려가고 있을 그때에 말하자면 그 뭔가 불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하자면 지고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 느낀 순간적인 커다란 충격이에요. 순간적인 커다란 충격이란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다니엘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서에도 마지막 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서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미리 보면서 말하자면 이 선지자가 창자가 떨리고 뼈마디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말하자면은 육체적인 커다란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은 설교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냐 하면은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설교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동안에 임팩트, 어떤 커다란 영적인 충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충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지성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설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사람들의 지성만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설교자가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 순간에 커다란 임팩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충격을. 그러면서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형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어떤 거를 경험했냐면은 칼이 날라오는 그래서 이게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처음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막 매달리면서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말씀의 내용이 들어오면서 가슴 깊은 곳에 칼이 박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 어떤 임팩트, 충격이 설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그 무엇 어떤 것이라도 그 속에 그 역할들을 수행하게 하는 강력한 성령이 거기에 동반해 주실 때 그때에 예기치 않은 이런 충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생생한 예가 하나 또 있네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게 됐죠. 그때에 사도가 주여 죽이소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다냐? 너희 남편은 싣고 나간 자의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온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커다란 임팩트가 충격이 무한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확장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미 굉장히 자주 예고가 되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들을 담아 드릴 때 불에 타서 죽는다든지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죽은 웃사의 이야기라든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 모세를 향해서 저 백성들을 접근하지 말라고 해라. 접근하면 저들이 죽는다. 경고하신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 뭘 보여주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복되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커다란 충격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과의 만나주시는 그 만남은 반드시 영적인 만남이에요. 영적인 만남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런 커다란 임팩트, 충격이 온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신약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 또 얘가 또 생각이 나네요. 예를 들자면은 신약시대로 넘어와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7장에서의 일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커다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크게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슴이 찔린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찔린 것은 이해가 가요. 왜? 회개했으니까. 회개할 사람들이었으니까. 감화를 받고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깊이 찔러서 깊은 어떠한 각성을 가져다 주어서 찔림을 받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7장에서 이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기는 그냥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안 들으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안 들으려고 했는데도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설교할 때 그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은 자신들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왜? 그들은 그 설교보다도 더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깊은 실제로서 자신의 영혼 속에 충격을 주며 다가오는 임팩트를 느꼈던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가슴이 크게 찔려서 고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크고 위대한 부흥에는 언제나 이러한 임팩트,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깊은 찔림을 받고 말하자면 단순히 말씀의 전달을 넘어서는 깨달음과 함께 그 깨달음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실제에 대한 깊은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수많은 회중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에 그때에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생각이 나네요. 1600년대의 일입니다. 아일랜드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에 제임스 글랜드닝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 없는 평신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올드스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병이 많아서 약한 사람이었어요. 올라가가지고 물론 그 이전에 7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일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이 올라가서 병약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7명의 사람이, 12명의 사람이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집회를 회방하기 위해서 무기를 감춰들고 집회 장소에 참석했던 불안당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쪽지게처럼 곤란해가지고 확 쓰러뜨려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임팩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과 함께 그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은 지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가는데 말하자면은 그러한 영혼 깊은 곳에 미치는 충격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살랑살랑살랑살랑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죠. 작년인가 언제 한번 제가 예화를 든 기억이 납니다만은, 존 낙스의 얘기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죠. 청교도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존 낙스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다시 한 작은 마을로 돌아와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랬죠. 말년에 중풍이 걸려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 반신불수가 돼서, 그래도 말은 어떻게 제대로 한 모양이에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서지를 못해가지고 부축을 받아가지고 교회당에 올라와서 예, 설교단에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기댄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다니엘서를 강의해 나가는데, 그때는 모두 이렇게 필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벗겨주는데, 30분 정도 해설을 한 다음에 30분 후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데, 이 쓰던 사람이 갑자기 온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거지. 이것은 뭐예요? 단순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임팩트예요. 이런 것들이 깊이 사로잡힌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헌신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는 말씀을 붙들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좋은 일을 예고해 놓고 그 좋은 일이 자기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진짜 그 하박국이나 이런 학계 같은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인 축복된 사람들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예언을 좋은 예언도 그렇게 흔치 않았거니와 또 했어도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할 정도예요. 예레미야는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니면서 예언했어요. 예언 취급을 받았겠어요? 예? 뻘거벗고 다니면서 3년을 예언했다고. 왜? 너희들이 결국은 이렇게 끌려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는 소문난 창녀에게 사람들 보라는 듯이 장가들러 갔어요. 그 비난을,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장가들러 갔고, 바람 피는 그 여자를 가서 구해 오느라고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예레미야는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 그렇게 예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온 영혼 부인할 수 없게끔 온 영혼을 사로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있죠? 이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면서 솟구치는 그런 어떤 정서를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실상한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자기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버렸다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중심 잡으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임해 가지고 자기를 이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험하는 커다란 충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한 가지 정리되는 것 하나만 합시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깨닫는 요소이다.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일은 깨닫는 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깊은 충격으로 우리의 영혼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은혜를 받고 다 말씀을 전할 때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이제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몇 가지 경우 예를 들자면은 앉아서 사람들이 말씀을 쭉 전하는데 근데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하거나 하얀 빛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얼굴빛이 변해가는 것이에요. 본인은 그거를 거의 못 느끼죠. 설교하는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졸고 장난하는 사람이 그러는 일은 없어요. 그 말씀이 깊이 빨려올 때 그때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자신이 자각을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변화가 일어나요.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없이 괴로워하면서 땀을 흘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의는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변하지 않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단지 지식을 쌓고 깨닫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가슴 깊은 곳에 와서 박힐 수 있게 하는 어떤 영적인 커다란 충격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무슨 자랑을 늘어놓는 것 같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열린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거나 또 아니면은 주위에서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것을 더 이상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마 가닥이 잡혀갈 거예요. 아, 그런 사람 나도 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평이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쇼크라고 불러야지 좋을 만한 어떤 커다란 그 말하자면은 임팩트를, 충격을 경험하는 일들이 말하자면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왔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정도가 아주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 이제 보름스 의회에서 한 얘기거든요. 너 이제 종교개혁 하는 얘기 그만 치고 치워라.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 그거거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달리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무슨 뜻이에요? 나도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나도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서 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마르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임팩트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놀라운 변화들을 사람들 속에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부흥의 역사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혹은 하나님이 직접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성품과 뜻을 알리는 그 지적인 전달의 현장에서 영적인 임팩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놀랍게 깨닫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금방 받은 전화니까 내가 간증을 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금방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이 저를 바꿔줬죠. 이 설교 테이블 다음 주에는 그 양반도 들을 거예요. 우리 그 구독자니까. 근데 뭐냐면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자기는 많은 설교를 물론 여태까지 들었지만은 그 많은 설교 테이블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한편의 설교를 딱 듣는 그 순간에 자기가 쾅 하는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의 잘못된 신앙이 바로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금방 받은 전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흥의 때에는 이런 것들을 무한대로 크게 확장을 시켜서 생각하면 돼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머리에 와서 부딪히는 아 하는 그런 충격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깊은 충격을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가, 목사님이 설교자는 설교자가, 아, 설교자조차도 설교를 끝나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강단에 오르는 것은 낭만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때때로 보면은 어떤 때는 듣고 갔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깊은 영적인 충격을 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를 하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신비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풀렸죠? 왜 그렇게 한없이 설교를 많이 듣고 한없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수십 권을 띄웠는데도 도무지 내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한 가닥이 풀려간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종교개혁 시대를 비롯한 그 많은 부흥의 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애쓰고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에 자신들의 많은 가르침과 시간을 쏟았어요. 예?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도록.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바뀌고 고쳐지는 놀라운 경험으로 진리의 말씀이 자신들을 데려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을 준비한 가운데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며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저도 모르죠. 아, 다 알면은 제가 인간이겠어요? 천사도 다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을 가지고 은혜의 세계를 다 재려고 하는 것은 어줍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적인 역사의 세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인 체험의 세계는 보다 광대하고 엄청나게 넓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며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교리적인 논문을 존 칼빈이 쓰고 있던 때였다고 합니다. 야사인지 정사인지는 모르지만은 해변을 거닐게 되었대요. 너무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자신도 깊은 한계를 느끼면서 해변을 거닌. 그때 웬 아이가 웅덩이를 조그맣게 퍼놓고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계속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물었어요. 얘야, 넌 거기서 뭘 하니? 아저씨, 제가요, 저 바닷물을요, 이 웅덩이에다가 다 퍼서 담고 말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담기겠니? 그러면서 웃으면서 다시 하던 산책을 계속했는데, 말하자면은 섬광과 같이 스쳐가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이가 엎드려요.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은 그게 아마 하나님 보낸 천사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에 대한 체험, 은혜의 세계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작은 그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그 변두리를 설명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은혜의 세계가 참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진리의 세계는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주 하나님. 그리고 한번 불러볼까요? 예, 한번 불러. 몇 장이에요, 이게? 8, 몇 장? 400? 네, 408장이랍니다. 내 주 하느님 넓고 큰 은혜님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버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너무 넓은 거예요. 에?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그 바다에 망망한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사공들이 말해요. 통통배도 없고 증기 기선도 없던 시대에 말이에요. 캄캄한 바다를 향해서 돛대 하나하고 삿대 하나를 의지해서 배를 띄워요. 뭐가 있기 때문이죠? 나침반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넓고 신앙과 은혜 체험의 세계가 한없이 광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망망대해 버려두셨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바다의 요정 같은 데 홀려가지고 우리는 물귀신이 되기 십상일 거예요. 그런데도 한없이 은혜의 세계가 너무나 넓은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체험과 뭐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원래 좋은 것은 모조품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것은 모조품이 억수로 많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것 속에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시금해 볼 수 있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넓어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넓은 은혜의 세계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리구나. 그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발견하게 되는 큰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정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것이 최우선적인 가치이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기이한 말하자면 충격과 함께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는 잘 정리된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강론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영적인 깊은 임팩트가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현장 속에서 복음전도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목마름들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들을, 선지자와 같은 체험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묵은 땅이 기경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로 하여금 그 진리의 거룩한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사로잡힐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